남도 철이름 헤어져 그림그님 찾아가는데 철없이 따라오는 어린 손이 차갑구나. 차장 차장 잘 잡아라 아가야 잠들어라 이슬내려 조종기 멀기 잘 잡아라